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네, 봄 기운이 만연한 9월의 두 번째 날입니다. 아, 참 빨리도 가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오늘이 있어서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도 역시 금요일에 안녕하세요. 네. 이벤트로 돌아온 김명현입니다. 네, 역시.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좋으니까. 아, 방송용 목소리입니다. 네, 완전. 평소에 목소리가 바뀐다는. 네, 네. 그렇군요. 네, 벌써 9월이에요. 네. 한 지난주부터인가 방송에서조차도 네네. 이게 계속 그 이제 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런 만큼 이제 점점 봄으로 정말 이제 가고 있다는. 그리고 저녁 때 날씨가 좋은 날이면 네. 그 전에 이제 일을 마치는 시간대쯤 되면 당연히 깜깜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지냈는데 해가 길어졌죠. 드디어 이제 좀 네. 길어진 게 느껴져요. 맞아요. 여전히 그 노을이 이렇게 네. 눈앞에 남아 있는 상태 퇴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틀리죠. 또 느낌이 다른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래서 여기서는 그 아트를 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또 그렇게 연결돼요? 네. 이제 아트 쫙. 네. 그래서 네. 그 예술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이 뉴질랜드에서 네. 네. 또 예술에 관계된 행사가 많은 그러니까요. 또 이벤트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네. 시작은 네. 예술, 아트 이런. 오늘은 그중에서도 일단은 이거를 이것도 저는 종합 예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발레를 가져왔어요. 아,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 물론 사람마다 많이 다르죠. 다른 근데 개인적으로 네.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꼭 저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네. 네. 이게 물론 작품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 이제 바라볼 경우에 네, 네 뒤에 깔리는 음악도 클래식이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역동적일 땐 굉장히 역동적이지만 그렇죠. 대사가 없이 모든 걸 이렇게 몸으로다가 표현하는 거를 한 20분 이상 보고 있다 보면 다소 눈이 무거워지는 걸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그렇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오죠. 네. 근데 물론 발레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어유 그럴 새가 어딨어요? 전 너무 좋아요. 네. 한때 발레리나가 꿈이었어요. 어릴 아유, 때 충분히 가능하던 게 몸에 몸치예요. 아 그래요? 꿈만 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키도 크시고 뭐 이게 딱 골격도 있으셔서 네. 힘줘서 남자 이렇게 확 들어올리고 막. 네, 진행하죠. 이번에 진행되는 그 발레는 유명한 그 발레 그 공연 중에서 네. 지젤을 가져왔어요. 그렇군요. 네, 그것도 그 이 뉴질랜드의 네. 그 로얄 뉴질랜드 발레팀이 직접 선보이는 또 지젤이 될 겁니다. 네네. 한국에서 한 번이라도 그 한국 그 뭐 발레단이 공연한 지젤을 보셨다면 네. 또 여기 뉴질랜드에 있는 그 뉴질랜드 로얄 그 발레단이 선보이는 네. 그 이런 지젤은 또 어떤 모습일까 한번 보는 것도 이제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네, 공연은 이미 시작이 돼서 네. 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 8월 31일 그리고 9월 1일 진행이 됐고 그리고 오늘인 9월 2일에도 오늘 저녁에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미 이 정보를 모르셔서 놓친 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다 진행되는 걸 말씀드리면 네. 내일 두 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아,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네. 9월 3일 토요일 네. 오후 1시 반부터 공연이 하나가 더 있고요. 네. 그리고 저녁에 7시 반부터 공연이 또 있으니까 발레를 공연을 좋아하시는데 아이고 아차 해서 놓치셨다면 네, 요번 내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네, 오늘도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네요. 만약 막 듣자마자 뛰어가시면은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발레 소식은 처음인 것 같아요. 발레 소식은 처음이에요. 네. 물론 이렇게 자주 하는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드릴 정보가 적은 것도 사실이지만, 네. 일단 이 공연 자체 준비하는 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벌써 작년부터 준비해서 그거를 뭐 계속 안무며 훈련이며 또 트레이닝을 그렇죠. 쌓아와야 또 이제 이런 관객들 앞에서 좀 더 완벽한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네네. 정말 또 연극하고 하고는 또 약간 다른 다르죠. 네네. 이렇게 작은 실수도 큰 진짜 실수로다가 보여질 수 네, 있는 표가 많이 나죠. 네네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 이거는 발레 공연은 참 이게 가서 봐도 아, 와 이렇게까지 막 이러는 정말 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공연인 것 같아요. 이게 네. 그 ASB 그 극장에서 ASB 시어에서 공연이 되고요. 네. 아우테아 광장이 있는 겁니다. 어른이 이게 위치에 따라서 또 가격이 그렇죠. 엄청 차이가 다르죠. 나네요. 35불에서부터 145불까지. 얼굴 표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예, 그렇죠. 손끝에 이렇게 다르르 떨리는 게 보이냐 안 보이느냐. 그러니까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 25불에서 50불까지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네. 미리미리 자리 확인하시고 남은 자리 확인하시고 가격 확인하셔서 한번 예약하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네. 싶습니다. 아, 오래간만에도 소식 듣는 것만으로 반갑네요. 네. 네. 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네. 저희들이 흔히 유명한 이런 팀을 이야기할 때 하는 거지만 이 팀도 이미 중국, 미국, 영국, 이탈리아 네. 거쳐서 뉴질랜드 네. 이제 와서 공연이 되는 겁니다. 한번 가볍게 즐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공연인가? 네. 일단 네. 만약에 예, 기대 이런 다른 또 색다른 그 공연에 기대하셨다면 네. 가서 한번 즐겨보시고 네.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울리는 음악은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음악은 리쌍의 발레리노라는 음악을 가져와 봤어요. 네. 듣겠습니다. 네. 사랑은 언제나 눈물이 돼 가슴에 남아 떠나지도 못한 채 또 길을 멈추네 사랑했던 그 추억만은 잊지 말아요 내 맘에 영원히 남아 날 기쁘게 해줘요 너와 처음 밥을 먹을 땐 밥풀이 입가에 묻을까 수저를 입에 넣을 땐 신경이 쓰이고 또 함께 걸을 땐 발을 맞춰야 할지 어깨를 감싸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여자는 알았어도 사랑은 잘 몰랐기에 나의 뒤에 쫓아오듯 따라오는 너를 위해 조금 느리게 걸어주면 사랑은 시작됐지 낭만도 없고 구멍난 양말처럼 되는 대로 살아와 망망대해 갔던 나의 삶에 또 다른 세상을 보았어 난 너무 좋아서 온종일 웃고 다녔어 사랑은 언제나 눈물이 돼 가슴에 남아 떠나지도 못한 채 또 길을 멈추네 아름답던 그 추억 속에 함께 살아요 기억 속 그대와 함께 난 춤추거든요 너 없는 지금 모든 게 꿈인지 꿈이 아닌지 난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지금 이곳이 너의 품인지 품이 아닌지 아픈 가슴은 왜일까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줘 그녀에게 들리게 사랑도 해 미련도 해 다 가져가라고 나를 위해 소리를 질러줘 그녀에게 전해줘 오늘도 지켜야 하는 건 그것에 지쳐도 미쳐야 하는 건 그래 난 너에게 미쳤었지 난 네가 원할 땐 언제나 춤을 추던 발레리노 그 모습에 웃던 네 얼굴이 다 빨개지고 어둠도 환해지고 세상은 돌고 돌아도 우리는 그러지 않기로 서로의 곁에 오래 남기로 한 길로 같이 가기로 그렇게 약속했지 하지만 홀로 남아 슬픈 음악이 억지로 남아 춤을 춰봐 불 꺼진 놀이동산에 웃고 있는 회전목마 그처럼 죽은 듯 웃으며 네가 올까 미련을 가져본다 아, 여자들은 발레에 대한 좀 환상이 있어요. 아름다운 선. 그 제가 딸이 둘인데 네. 딸 둘이 이제 그 보통 저희한테 나 공주 옷 사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이럴 때 발레 옷을 입혀놓으면 그게 공주 옷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봐서 네. 아마 그 의상 때문이라도 네. 여자분들한테 약간의 환상이 있지 않을까. 네. 그 신발 네. 하면 튜즈 하면 얼마나 네, 아름다운지. 근데 이제 그게 그 사진전 같은 걸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맞아. 발레리노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발 아름다운 예 맞아 정확하게 정답 알고 계시네요. 그 아름다운 그 바깥에 보여지는 바깥으로 그러니까요. 보여주는 모습 이외에 그 신발 안에 숨겨진 그 발이 막 엉망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뒤에 숨어져 있는 노력 그리고 그 희생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죠. 맞아요. 뭐든지 네네. 없이 희생 없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백조 보세요, 백조 보세요. 물 위에는 그렇게 우아한데 물속에서 이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바쁩니다 우리도. 네. 네. 네 다음 소식 네. 제가 가져온 건요. 네. 자, 한국 사람들한테 너희 취미가 뭐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예. 책 읽기. 네. 책 읽기, 영화 네. 보기. 네.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만큼 한국분들이 정말 책을 많이 읽는지 아니면은 나는 정말 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책 읽기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잘하는지 모르지만 네. 그만큼 한국분들이 책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을까, 있나 싶어요. 네.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 책에 관계된 소식이에요. 네. 네. 이 제목 자체가 네. Going West Books and Writer Festival이에요. 아, 제목이요? 네, 네, 네. 일단 이 책과 이 책을 쓴 작가들의 축제가 이제 벌어지는데요. 우와. 이 축제가 뭐 단순히 하루 이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네. 9월 1일부터 네. 시작을 해가지고서 9월 말인 25일까지 쭉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안에 그러면 매일 아니고 뭐 주마다 이렇게? 이게 예예 예. 일단은 저희 자세한 거야 저희들이 이제 그것도 올려놓은 파일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찾으시겠지만 네. 이게 계속 행사도 하나의 행사가 쭉 뭐 일정 시간을 막 네. 이게 간격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아 다양한 행사가 그 있군요. 그 안에 예 네. 1일부터 25일 사이에 네네. 다양한 행사들이 다른 시간대, 다른 장소에서 쭉 진행이 돼요. 네. 그리고 이 행사들은 어떤 건 유료고 어떤 건 무료고 또 이렇게 완전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당연히 이제 시작은 그 이 작가들. 네. 예, 실제적으로 여기다가 이 뉴질랜드에 사는 이제 그 좀 유명한 베스트셀러들에 대한 들을 네. 이 티티랑기죠. 티티랑기 그 메모리얼 뮤지엄으로다가 초대를 해서 거기서 이틀 동안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같이 그 어떤 의미를 찾고 하는 시간을 또 먼저도 갖고요. 네,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 네네네. 요 행사 같은 경우는 또 입장료도 따로 있어요. 네. 네. 뭐 그 어떤 섹션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싱글 섹션 하나의 섹션 들어가는 경우는 뭐 네. 15불. 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도 다 많이 할 경우에는 뭐 90불 이런 식으로 가격이 또 나눠져 있으니까. 네. 네. 그거는 자기 본인이 많이 원하시는 섹션이 있으시면은 그것도 네. 찾아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네. 참고로 얘기하면은 역시 이 책 문학과 이게 뛰어놀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음식이거든요. 아~ 음식을 같이 제공한다. 특이하게 뉴질랜드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예전에 네.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 네. 한국에서 진행했던 탁구 대회 옆에서 네, 네. 저녁 먹으면서 보고 그 맞아 기억나요. 말씀해 주신 거. 네, 이제 참 여기 뉴질랜드 독특한 문화도 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에서도 이런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또 와인과 음식이 또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또 행사도 진행이 네. 되고요. 네. 이거 이외에도 또 요 이런 책과 관계된 자그마한 또 영어 페스티벌도 또 진행이 돼요. 그 안에서.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뭐 스냅퍼 샌드위치라든지 뭐 타나 뭐 이런 식의 네네네. 이제 그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들 같은 경우도 또 그 날짜가 보니까는 9월 4일, 7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네. 그렇게 시간이 나눠서 또 이제 진행되니까는 그러면 이런 필름 페스티벌, 작은 필름 페스티벌에 또 참가해 보시는 것도 네.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네. 또 아이들만 어린 아이들만을 위한 또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고 다양하군요. 따로 티네이저들만을 위한 또 행사가 따로 또 준비되어 네. 있고 네,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 분야가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본인 그러니까, 여건에 맞게 그럼 찾아가시면 네, 되겠네요. 여건과 특히 저희한테 중요한 건 또 시간이죠. 그렇죠. 네, 시간에 맞게 나는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한번 또 이렇게 책과 관계된 행사에 네. 이 나라에서 너 어떻게 진행이 되나. 그러니까 한번 구경하는 네. 것도. 네네네. 그리고 작가들이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책 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네. 나 그 작가 알아. 근데 그 옆에서 그 작가가 지나가도 모르죠. 그분이 그 작가인지.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진짜 이렇게 정말 이 책 뒤에 숨어 있는 그 네. 숨은 마술사 같은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만나보고 이야기 네. 나눠보고 하는 것도 특히 이런 분들이면 그냥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네. 책을 쓰시는 분들은 왠지 말씀도 네. 굉장히 세련되게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 여기서는 이 가장 하이클래스한 영어는 이렇게 구사되는구나. 아, 알아들을 뭐 수 있어야지. 어우, 네. 그 한국 분들 자신감 있잖아요.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씩 웃으면서 again. Sorry, again. 네, 하면은 또 이제 다 내가 볼 때는 뭐 여기 분들 많이 또 친절하시니까 네. 네, 충분히 또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가장 그 난처할 땐 그건 같아요. 이게 막 얘기해 주셔서 못 알아들어서 또 물어봤는데 I'm sorry. 네. 이제 could you speak that again?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천천히 할 때죠.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부른 건데. Slowly. 네. 네, 천천히 얘기해주면 역시 못 알아듣고 또 못 알아듣고. 웃으면서 그렇죠. 다시 저기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저 웃을 뿐이네요. 네. 네. 네. 그다음, 저도 나름 네.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온 이후로 네. 이 책이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러 어,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나마 옆에 있는 책은 제목이 앞에 영어 공부, 뭐 영어 길잡이. 동화책, 영어 동화책. 뭐 이런 것만 옆에 쌓여있는 진짜 교과서 이외에는 네. 정말 참 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에서의 책은 참 멀리했던 것 같아요. 멀리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여유가. 아, 여유도 있었고 왠지 이렇게 책을 없고, 펼쳤을 네. 때 하루에 두 페이지 이상 네. 나가기가 어려운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어차피 살아가신다면 네, 빼놓을 수 없는 영어. 네. 자, 문학으로도 한번 즐겨보세요. 즐겨봐야 될 텐데요. 네. 분위기를 즐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 행사를 제가 가져오면서 그 이 뭐 책에 관계된 노래를 어떻게든 찾아볼까 했는데 실패를 해서 네. 일단은 제가 이제 한번 듣고 싶은 네. 이 뉴질랜드에서 좀 유명 이게 요 최근이죠 네, 그 네. 뉴질랜드 차트에서 탑 랭킹을 하고 있는 노래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네. This is what you came for. 그 켈빈 해리스에 의해서 네. 불려진 노래입니다. 네. Baby, this is what you came for. Lightning. Strikes every time she moves And everybody's watching her But she's looking at you Looking at you. what you came for. Lightning strikes every time she moves. '오래간만에 책에 대한 소식도 듣고 왔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이네요. 네, 세 번째 네. 소식입니다. 자, 눈을 채웠고 마음을 채웠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배를 채워야죠. 네, 배를 채우는 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행사예요. 어떤 근데 거요? 그 행사가 제가 앞서서 미리 네. 예약하시라고 좀 일찍 소개한 감이 네. 있는데 아. 이제 행사가 코앞이니까 잃어버리셨을 거 잃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리마인드하고자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네. 더 초콜릿 앤 커피쇼. 네, 맞아요. 네. 기억나요? 네네네. 그 다운타운에 이제 있는 더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네. 빌딩에서 네.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그 저희들 올블랙 올림픽에 네. 참가했던 그 선수팀 맞아요. 환영 행사도 네, 했던 네, 곳이네요. 네, 네. 거기서 이 초콜릿과 커피에 관계된 전시회죠. 일종의 박람회죠. 그렇죠. 네, 네. 박람회가 이제 진행이 된 행사가 있었다고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네, 만약에 잠깐 잊으셨다면 내일입니다. 드디어. 마인드 하세요. 네, 네. 내일입니다. 초콜릿과 커피를 같이 즐긴다. 아, 역시. 생각만 해도 그냥 정말 깡끗해요. 환상의 조합이죠. 네. 네,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자면 네. The Cloud, 예, 네. 그 퀸스 워프 그 위치에 있는 네. 거고요. 시간은 3일, 4일, 양일간 네.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네. 일단은 그 현장에 가셔서 바로 네. 입장료 내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네. 아니야, 나는 초콜릿과 커피를 나는 좀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즐겨야 돼. 뭐 이런 생각 드시면은 아, VIP 라운지 티켓 따로 있습니다. 네. 일단 어른들 같은 경우는 20불, 학생은 15불, 그리고 아이들은 15불 네. 이렇게 되니까는 자, 그 학생분들 여기 그 나이 드신 학생분들 많죠? 만학도 여러분들 학생 꼭 지참하고 가시면 5불 할인됩니다. 그러네요. 네, 네. VIP 라운지를 티켓을 끊으실 경우에는 또 별도의 네. 이 셰프가 와서 서빙을 해주신다는 맞아요. 예, 기억나요. 서비스를 즐길 네네. 수 있는데 가격은 50불이라고 하는 네, 약간 부담되는 수 있는 가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 근데 이거를 위해서 이 정도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죠.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 이렇게 페이하고 가셔서 즐겨 보시는 것도 네. 좋은 시간이 되니까 네네. 네, 이런 작은 네. 알짜 같은 소식도 잊지 마시고 또 주말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 그때 많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후까지 벌써 내일이요. 그러니까. 네, 벌써 9월 초. 한참이라고 생각했는데. 네네네네. 내일이네요. 아이고 그럼요, 그럼요. 네. 시간은 날로입니다. 네. 네, 이 달콤한 향기로운 소식과 함께 어울리는. 노래 네. 당연히 가져왔죠. 네. 네. The 1975가 부르는 초콜릿이라는 네. 노래를 가져왔어요. 아, 제목이 초콜릿이에요? 이 가수분들 절대 그 1975년생 아니니까요. 아, 그래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재밌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초콜릿이요? 아, 이게 진한 커피와 더 이게 향긋한 진한 초콜릿과 되게 어울리는 음악인데요. 이 색깔이 음색이. 그렇죠. 노래가 네네. 그게 저희가 나이를 먹어서 그래요. 아, 거기에 왜 나이가 들어가요? 무조건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서러우신가 봐요. 나이 먹는 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특히 염색 안 하면 머리가 너무 하얘져서요. 최근에 아이들이 자꾸 약 올리니까 이제 먹고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왜 그러지? 뭐라 마음은 젊잖아. 막 그래. 그러니까 마음에 좀 약간 그게 있으신가 본데요. 전 네. 괜찮아요. 다른 네. 게 아니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 네. 그 어르신분 예전에 네. 이제 그 부모님이 됐던 주변의 어르신분들이 이러면 아구 아구 아구 왜 이러다는 거 가끔 제가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닐까.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왜 키 안 아픈 데가 없고. 아니 갑자기 초콜릿과 이 짙은 향기를 막 느끼고 있는데 이거 나이 얘기로 이상하게 받았는데요. 아 이게 감수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네. 이 젊을 때는 달콤함에 약간 치우치는 감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네, 네. 이 나이를 들어가면은 네. 약간 쓴맛에 대한 이제 감성을 좀 더 이렇게 이 파지티브하게 승화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해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상 커피, 이 초콜릿도 네. 그 자체는 쓴 그렇죠. 음식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 원래 다크 초콜릿과 다크 초콜릿. 커피를 그렇게 아까 같이 그렇게 부드럽고 아름답게 표현하신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야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생의 쓴 맛을 다 봤기 때문에 웬만큼 쓴 거는 쓴 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이제 때가 왔다 이런 얘기죠. 갖다 붙이니까 맞네요. 네. 네네네. 나이 들을 만큼 들었고요. 쓴맛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네, 다음은 네. 이것도 자그마한 소식인데요. 그 일본하고 이제 이 오클랜드, 네. 일본의 한 도시인 후쿠오카죠, 정확히는 네. 후쿠오카와 뉴질랜드 오클랜드가 자매 결연이 맺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뉴질랜드에서 네. 후쿠오카 이 후쿠오카 데이죠, 정확히는 후쿠오카 데이라는 행사가 이제 내일 진행이 되거든요. 네. 네, 요것도 이제 시내에서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그 타운홀에 있는 그 콘서트 챔버 앤 발코니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내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고요. 내일이요? 네네. 따로 네. 참가비는 없어요. 오. 이날을 통해 가지고서 일단 일본의 어떤 전통적인 그 이벤트들이 이제 진행이 네, 돼요. 네, 네. 당연히 이제 그 뭐 30주년 기념 행사 있고요. 네, 네. 그 저희는 중요한 건 그 행사는 아니겠죠.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음식들을 메인으로 한 아. 그 행사들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 음식이 같이 있군요. 어이, 그럼요. 벌써 군침이 일본 음식 좋아하는 게 몇 개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일본 음식 또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그 아내가 또 잘 만드는 나베 쪽. 아~ 아내가 나베를 이렇게 좀 이쁘게 잘 만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또 틈틈이 아내 자랑이시군요. 잘하는 걸 어떻게? 네. 그 나베라든지 그리고 네.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아이들과 같이 네. 해 먹었지만 이코노미야키라든지. 별거 다 해드시네. 자랑하실 만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길거리에서 처음 사 먹어보고 문화적 충격을 느꼈던 타코야키라든지. 아, 타코야키. 네, 처음 이게 무슨 맛이야?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처음에? 네네네. 정확히는 그 집이 못하는 집이었어. 나중에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건지 나중에 알았는데. 맛있는데. 뭐, 네. 처음에는 문화적 충격이었죠. 네. 네, 먹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은 정말 맛있거든요. 맛있죠. 맛있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또 일본 분들이 직접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제공하는 걸 즐기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음식은 사 먹는 거겠죠, 당연히. 사 먹거나 네. 또 샘플로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항상 흥정은 네. 개인의 능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기서 한번 일본의 문화 좀 네. 가깝게 뉴질랜드에서 느끼는 일본 문화 네, 네. 한번 가벼운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뉴질랜드 특히 일본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서. 그렇죠. 네네네. 뉴질랜드가 이렇게 많지 않은 일본인들이 많지 네.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러니까요. 일본 색깔을 많이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그거는 일단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문화를 그쵸?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맞아요.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또 배울 점이에요. 그럼요. 네. 네네네. 네. 자, 요걸 가져오면서 어떤 노래를 소개해드릴까? 워낙 또 일본 노래가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진 노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네. 그래서 네네. 저는 요 두 가지를 한번 묶어볼까? 방금 말씀하셨던 네. 애니메이션. 최근에 이제 애니메이션도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네. 한국 극장에서 볼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작가 중에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하는 맞아요. 분이 있는데 네네. 이분이 한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꽤 오래전이긴 한데요. 네네. 그 그룹이 이제 그 철제 AS ASKA, ASKA라는 ASK? 네. 철지앤 아스카라고 하는 그룹의 네. On Your Mark라고 하는 그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소개하고자 제가 이 노래 한번 소개해보면 네. 어떨까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듣고 올까요? 네. 노래 좋은데요? 좋아요. 되게 예. 감수성이 있고요. 네. 이게 약간의 락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네. 마치 락을 들었는데 발라드를 들은 느낌? 네, 뭐 이런 정도.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 유명해요. 이 가수도 유명하고 이 노래도 당연히 유명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공연 소식 같은 거 찾다 보면 이 두 네. 분이 이 노래로 공연한 그 장면이 필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네. 좋네요. 네. 네. 몰랐던 분들한테 또 새로운 네. 노래 예,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자리라 참 아유 이런 네. 얼마나 좋은지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아이들을 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네. 아이들. 꼭 아이들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제가 굳이 또 아이들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네. 아이들 특히 그 이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에 의해서 약간은 억압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약자?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약자라고 하기엔 좀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보호, 너무 보호받는 필요한? 이런 아이들에게 이제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래요. 운동학기, 아동학, 예, 근데 운동, 아, 운동이 두 번째는 자기가 분출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 행위를 그 자유스럽게 두게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항목에 들어가는 행위가 그 요 아동 심리학자들이 이제 많이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신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신문지를 막 자기 찢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난 쾌감과 아드레날린을 이게 분출시키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그래요. 두 번째가 세숫대에 엎어놓는 거죠. 아, 두드려? 막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스트레스를 그렇게 쉽게 막 그냥 다 풀 수 있다고 그래요. 별거 아닌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놀이치료도 나오잖아요. 네네. 놀면서. 그 부모님은 그냥 약간 뒤에서 보고 있다가 그냥 그 치우는 번거로움, 신문지 치우는 번거로움과 약간 시끄러움만 참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한테 참 행복한 시간을 줄 수 있다고 그래요. 이런 연장선생에서 그 앞서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픽앤믹스라고 작은 소공연들을 이렇게 행사를 묶어서 하는 그 프로그램의 픽앤믹스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스트라이크 퍼큐션스라고 해가지고 이 타악기, 타악기에 대한 공연과 참여를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신나겠는데요. 네, 아예 소제목 자체가 Dynamic Drum Show and Workshop이에요. 즉 이런 드럼에 관계된 공연도 보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나누고 참가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진행되는 거죠. 이런 행사가 이제 3일. 아니 정확히는 토요일이니까 3일 맞네요. 그렇죠? 3일 4일 양일간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내일 그런데 시간과 날짜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이것도 바뀌는군요. 네네네. 다르니까 그리고 시간도 다르고요. 그거 참고 저희들이 자세한 건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되 예를 들면 토요일에는 아침 10시 반 오후 3시 두 가지 이제 두 가지 공연으로 나눠져 있고 장소도 각각 아우테아 광장하고 두 번째 오후 공연은 그 망가레 아트센터에서 진행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아침 행사만 있어요. 그 브루스 메이슨 센터 타카프나죠. 거기서 행사가 있으니까 그 행사 이렇게 한번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걸 내가 할 수 있고 뭘 볼 수 있는지 한번 참고하셔가지고서 한번 그 참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이 드럼이라고 하는 악기가 은근히 참 신기한 악기인 것 같아요. 한국도 물론 그 타악기로만 이루어진 그 공연팀이 있죠. 그렇죠. 사물놀이라고 하는. 사물놀이팀 보고 있으면 뭐 한 시간 훅 가잖아요. 시간이 뭐요? 난타도 있죠. 네네, 난타. 타악기로만 이루어진 공연들. 뭐 반나절 하루 종일이고 밤새도록에도 공연한다는 이 타악기들 문화가 저는 한국만 있는 줄 알았었는데 이 서양 쪽에서는 그게 드럼으로 나타나죠. 아프리카에서도 당연히 그렇죠.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종류의 타악기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이런 타악기들만 또 이루어진 공연을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또 그래 맨날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오케스트라 공연이나 뭐 이런 거 보고 다니는 거하고 또 다른 느낌으로 그러겠네요. 비트를 즐기는 그런 공연을 한번 즐겨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연장 같은 데서 이렇게 가보시면 락그룹이나 이런 거 공연하다 보면 항상 드러머들은 가장 뒤에 있거나 구석에 숨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앞쪽으로 있을 경우 모든 소리를 다 먹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한 소리를 공연으로 승화한 그 공연을 한번 보고 또 은근히 또 한국 사람들이 리듬감이 있잖아요. 아이들 보면은 그 진짜 이 누가 상만 두드려줘도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리듬감 한번 찾아주는 시간을 가족들과 같이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이거 제가 중요한 거. 중요한 거? 프리입니다. 아,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였군요. 프리로다가 즐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이들이 떠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왜 공연 같은 데 가면 조용히 시켜야 떠드는 되는데. 떠드는지도 모를 거리요. 그러니까 소리를 먹어버리니까. 오히려 박자에 맞춰서 같이 소리 질러주고 들썩들썩 해주는 게 이제 더 이 공연을 또 더 공연답게. 네, 맞아요. 네, 예, 또 뭐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한 두 시간에 앉아. 그래서 제가 아까 발레 20분 이상을 제가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한번 이런 공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나게 리듬 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듬에 몸을 맡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져온 이거에 대한 노래는 저희들도 그럼 사물 공연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가져다가 미리 맛을 보게 해드릴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맛을 보게 해드릴까 했는데 그러면 좀 더 지루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게 막 여러 가지 노래를 찾다 보니까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 김덕수 사물놀이팀과 창을 하시는 분들이 어울려져서 한판 노른 공연이 있었더라고요. 아리랑으로요? 네. 그 제목이 아리랑 변주에 의한 코리아 판타지라고 하는 예, 어우, 거창한데요? 다소 거창한 이름으로 있었던 공연인데요. 네. 요거를 이제 그 시간에 되는 데까지 네. 한번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특이하게 아리랑 변주에 의한 코리아 판타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음악 얼쑤. 들어봤지만 예, 예. 사물 노리는 또 우리나라 이렇게 이런 음악은 또 진짜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네, 특히 여기 네. 오래 계신 분들은 네. 또 그렇게 가까이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 일부러는 안 듣게 되더라고. 어디 가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집에서 공연하면요, 그 이웃 집에서 컴플레인 들어와요. 경찰 따요. 공연장 가서 꼭 보셔야 되고요. 네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사물 노리며 이런 것들을 정말 네네. 옆에서 전 이렇게 쭉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학교에 있을 때 그 동아리방 옆에가 사물놀이 팀이라. 본의 아니게. 아. 예, 막 가서 같이 이제 이렇게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네. 그냥 구경하다 오고 놀다가 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런 건 특히 타악기는 그 진동? 내 몸이 이렇게 진동되는 그 느낌? 그게 참 좋은 것 정확한 같아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네. 저희들이 보통 그 피를 진동시킨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물이 네. 이 팔을 멀리 진동시키 보내잖아요. 네네네. 그 팔을 보내는데 이 음악을 몸으로 들으면은 그러니까요. 저희 사람 몸은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진동이 막 귀로 듣는 거하고는 또 다른 그러니까요. 정말 온몸으로 들을 수 맞아요. 있는 그런 공연이죠. 타악기는 특히나 그렇죠. 네네. 심장 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떨리는 느낌. 그럼요. 그럼요. 이거 현장에서 봤으면 정말 정말 행복했을 텐데. 그럼 언제? 네, 네, 이걸로 또 감사합니다. 네, 네, 마무리는 네. 네, 마무리는 종합 예술은 아니지만 이 네. 아트 쪽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미술 쪽이죠. 아. 이 미술 쪽 행사로 네. 마무리를 오늘 할까 합니다. 네, 프랭클린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으로 네. 이것도 이제 3일부터 9월 네. 3일부터 9월 11일까지 네. 열흘간 약간 약 열흘간이죠. 완전 열흘은 아니네요. 네. 약 열흘간 진행되는 그 행사입니다. 네. 이 행사라고 하는 경우는 일단은 벌써 몇 달 전부터 해가지고 네. 이 프랭클린 아트 센터에서 작품 그 공모를 계속했어요. 아, 여기 전시될 작품을 네, 공모했군요. 했고 지금 이제 그게 다 완성이 돼서 네. 180명이 넘는 아티스트들이 네. 자기의 작품들을 쭉 제공했고 그 제공된 작품들 중에서도 또 19가지의 다른 섹션을 또 쭉 나눠서 공연이래요. 전시를 한다고 네네, 그래요. 네네. 앞에서 공연을 보고 왔더니 네네네. 이 물론 이게 단순히 뭐 그림이면 그림, 네. 뭐 조각이면 조각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정말 모든 사람이 사람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거의 모든 이런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네.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시간입니다. 네. 일단은 공연 이 전시회 네. 시간은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진행되니까 네, 네. 괜찮은 시간대에 골라서 가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요거 주말에도 계속 진행되는 행사예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 나 평일에 시간 없어 하는 분들은 주말에 그러니까. 난 주말에 시간 없어 하는 분들은 평일에 가셔서 빠질 틈이 없네요. 네. 이제 한번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 특히 이 입장료가 네. 7불 어른 7불 아이들은 무료. 아, 또 7불이라니까 또 금액이 또 네, 큰 부담 없는 내기가 좀 불편한데요. 괜찮아. 카드가 있잖아요. 네. 네. F세요? 클릭하면은 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정말 참 이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이렇게 다양하구나를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그러네요.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한 곳에서 다양한 뉴질랜드의 아트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이 프랭클린 아트 센터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푸켓코에 있는 그 아트 센터인데 이 행사를 무려 지금 27년째 진행을 하고 있대요. 아, 그럼 되게 이게 역사가 있는 행사네요. 네, 네, 네. 이거는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네. 오랫동안 매년 이 그쪽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 전역에서 그러겠네요. 이 작품을 모집을 하고 이제 그거를 전시를 하고 그거를 일반인들과 공유하고 네네. 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27년을 유지를 해왔다는 게 그러네요. 정말 이 나라에는 물론 그렇다고 예술로 먹고 사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예술을 뒤에서 이렇게 취미생활로 하던 본업으로 하던 이런 분들이 자기 작품을 다른 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꾸준히 있다는 거는 그러네요. 참. 그거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요? 그러네요. 이게 또 접근성도 용이하게 네네네. 입장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렇죠. 입장료로 접할 수 있으니까 네, 물론 무료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그분들의 노력을 생각해서 그렇죠. 이 정도면 네네. 뭐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림은 안 좋아하는데 나는 조각은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좀 약간의 피식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네. 여기는 가서 네. 본인이 원하는 작품을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즐겨보시고 네. 자기 편안한 걸 작품을 찾는다면 또 모르죠. 네, 자기 네. 숨어있던 재능을 찾을 수도 있어요. 내 집에서 뚝딱뚝딱 뭔가 했었는데 이것도 여기 아트 범위에 넣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네네 그런 진짜 자기만의 숨은 재능을 찾으실 수도 있는 시간이니까 네 그리고 뉴질랜드 밤은 좀 긴 편이잖아요 한국에 비교하면 네 이런 거를 통해서 네. 본인의 정말 이 취미 생활을 또 찾으실 수도 있는 굳이 뭐 재능을 찾고 안 하셔도 돼요. 맞아요. 저번에 네. 수요일 수다방 코너에 지난주인가 이번 주에 나오셨던 분 중에 취미를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가방 만드는 거. 오. 본인이 직접 저도 몇 가지 산 적이 있는데 네네네. 그 역사가 느껴져. 처음에 만들었던 핸드메이드 가방. 아, 근데 본인이 그거를 취미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페이스북이나 여기 뉴질랜드 마켓에 네네네네. 나가서 판매하고 직접 하시고요. 네네. 그렇게까지 오. 하시면서 점점 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시더라고요. 와, 그러면 이제 재질도 처음에는 뭐 간단한 천으로 그렇죠. 시작하셔서 가죽까지. 가죽까지. 네네. 그렇죠. 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그건 아트죠, 뭐.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만들어낸 홈메이드. 모든 핸드메이드 그 제품들은 네. 다 아트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도 처음에 네. 비누 공예로 시작하셔서 지금은 사람 몸에 좋은 비누까지도 만들어내시고 그러니까요. 그게 또 이뻐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재능이라고 하는 자기 숨은 재능을 찾아 찾는 것처럼 또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또 맞아요. 계속 하면 또 계속 그게 네, 발전되고 실력도, 네, 계속 향상되고 그걸 통해서 보도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네. 의미 있어지죠. 그러니까요. 네네네. 또 이런 분들이 아마 나오시는 분들이 또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여기 나오시는 있을 것 예술가들. 같아요. 예, 평범한 우리 네. 옆집 아저씨, 옆집 네. 아줌마였는데 알고 보니 예술가 뭐 이러실 수 있어요. 네. 네. 자, 요 행사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고요. 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악은 우리 조수미 씨의 음악을 가져왔어요. 제목은 Let There Be Love. 그렇군요. 이게 영화에 나와서 뜬 음악인데요. 네. 그 영화가 바로 미술관 옆 동물원. 아, 그리고 조수미 씨가 불러줬어요? 네네네. 이게 그 미술관 옆 동물원이 과천이죠? 네네. 네네. 이게 과천에 진짜 실제적으로 거기에 미술관이 있고 그 옆에 동물원이 맞아요. 있죠? 네. 네. 그거를 거기라고 해요. 아, 여기 영화 촬영지도. 네. 아, 거기 저 좋아하는 데인데. 참. 놀기 좋은 데. 가고 싶네요. 네. 아, 저희들이 주말이면 저희들의 눈과 귀와 또 몸에, 뱃속까지 뱃속까지 채울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네네 진동도 시켜주시고 네 하여튼 저희들 꽉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새 또 다른 네네. 색다른 소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추천해 주신 곡 들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수미의 네. Let There Be Love.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 주말을 앞둔 마음이 여유로운 금요일.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저녁 맛있게 드세요. Oh,